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한결 봄 기운이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낮에 덥더라고요. 매번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참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기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소진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쉴 줄도 모르고 늘 완수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소진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신이 완전 소진됐다고 느끼는 거죠. 한 가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허무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런 소진 증후군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력을 다해서 더 잘 하려고 애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까지 여지껏 뛰어오느라 숨이 차고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더 뛰어야 돼, 더 빨리 더 빨리 이렇게 채찍질을 본인에게 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또 어쩌면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간중간 잘 쉬어야겠죠? 몸도 마음도. 예전에 드라마에서 차승원 씨인가? 하셨던 말씀대로 충전. 네, 충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충전 같은 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은 제니 음악카페가 수요일 첫 번째 곡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디 하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가수 이재성이 부르는 고독한 DJ 들으시겠습니다. 떨려오네요. 옛 향기 물씬 풍기는 노래였네요. 아이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곡이었는데요. 이 곡이 1986년도 곡이더라고요. 이때 곡들을 보면 왠지 좀 노래가 멋스럽다고 할까요? 네. 고독한 DJ. 예, 제목도 참 멋스러운데요. 네. 아이디 하늘님의 신청곡 고독한 DJ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아이디 트리플 더블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봄이 오나 봐요. 봄에 관한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봄 하면 생각난 노래들이 많이 있죠. 봄 향기 가득한 청취자 여러분들도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면 바로바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봄 향기 가득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홈페이지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편지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램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신 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 아까 신청하셨는데 아이디 트리플님께서 저는 봄하면 가장 먼저 이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버스커 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 엔딩.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모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옷도 물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 yeah.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에 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직접 나와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도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사는 이야기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새로운 청취자분이 자리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유찬이 엄마 네. 김열매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 유찬이의 일기라고 아주 네. 재밌는 책 읽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유찬이가 또 일기를 쓰면서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지금 방금 출연해 주신 김열매 네. 씨께서는 또 책 읽는 사람들을 직접 또 네. 지금 재능 기부하고 계신데 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빌어갖고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이런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네. 영광이죠. 아, 네. 어떠세요? 이 일은 어떻게 재능 기부 일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지금 책 읽는 사람들 네. 그 읽어주고 계시는 지복신 자매 이미 저희 교회 같은 순이에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순모임 하면서 네네.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복신 자매가 저희 목소리가 좋다며 아. 네. 좀 권해주시더라고요. 같이 하겠냐고. 네네.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하는 게 참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한테는. 그리고 네.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제가 이제 읽는 거 네. 아이가 듣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네, 하게 됐습니다. 어, 진짜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책 읽어주기에 참 알맞은 목소리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네, 네.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SPM 방송에서 아, 네. 이렇게 뭐 하는 것 중에 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시면 네. 연락 주시면 이렇게 또 재능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네. 여러분의 재능과 함께 네. 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아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얘가 일기를 쓸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리죠. 몇 살이죠, 유찬이가? 5살인데 이제 한국에서 한글을 네. 배우고 왔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글을 읽을 줄 아냐, 심지어 쓸 줄도 아냐. 그러니까요. 근데 유찬이가 조금 언어 면에서 조금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영어를 또 빨리 했고 네. 그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오. 근데 이제 쓰는 게 사실 아이들이 힘들기 이차이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제일 첫 번째 네. 큰일이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엄마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 큰일이다. 그 일기를 쓸 때도 일기라는 네. 걸 모르니까 네. 아이가 엄마 너 이제 매일매일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별한 일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거를 매일매일 써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업 드려가지고 네. 큰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걸 한번 써봐. 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너무 꾸밈 없이 정말 빵 터졌어요. 그 첫 번째 일기에서 네. 자기 딴에도 그게 좀 매일매일 쓰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아 근데 아이랑 이렇게 엄마랑 그러니까 네. 엄마가 그럼 이렇게 할 때 아이가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같이 책 읽는 걸 녹음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읽고 아이는 뭐 초반에는 아이패드를 보여줬어요. 소리를 작게 하고 네네.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 이제 또 너무 그러기는 그래서 오늘은 네네. 또 아이가 자기가 책을 읽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녹음한 것 중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다 녹음이 됐을 것 같은 유찬이가 네. 함께 하고 있다는 네. 표시죠. 그럼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오늘이 8월 16일이죠. 네네, 오늘 8월 딱 16일. 딱 1년 됐어요. 아니, 오늘 8월 17일. 7일이에요. 네네. 제가 8월 15일에 왔거든요, 작년에. 아. 그래서 딱 이제 1년 되고 한 이틀 됐네요. 어, 광복절에 오셨군요. 네, 그때 광복절에 왔고, 그리고 네. 여기서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아침 네네. 굉장히 일찍. 네.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예배 그 장소 교회도 어딘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비몽사몽했던 아, 기억이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너무 춥고 정말 추웠어요. 8월에 네. 오셨으니까 그랬겠어요. 네. 근데 벌써 1년이 지나셨구나. 참, 네.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이야기는 네. 여긴 직접 이렇게 음악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을 너무, 제가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무슨 곡 신청하실래요? 그 3일 POP라고 네네. 1집에 네.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는 네. 곡이 있어요. 이제 네. 오늘 그 녹음한 것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여기 찬양하시는 분 목소리도 너무 좋고 유찬이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유찬이도 수준이 네. 높아요. 십자가 말하면서. 네. 네. 그럼 한번 듣고 또 얘기 계속 나눌게요. 네. 못해 듣고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첫 번째 곡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아까 완전한 사랑 참 좋은 찬양인데요. 너무 네,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어서 네. 아까 그럼 여기 뉴질랜드에는 어떻게 이민을 결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네네. 이제 20년 전에 20년 전이죠. 아, 99년 아, 그런가요? 99년. 99년에서 2000년 밀레니엄 때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부모님 뉴질랜드에? 네. 그래서 어학연수로 1년을 네네. 네, 아주 즐겁고 재밌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네. 이제 또 삶에 또 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네.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참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소중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네.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남편하고 제가 그래서 네. 나중에 후회 보면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우리가 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찾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걸 찾자 네네.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서 그럼 한창 때라고 말씀드리면 맞나요? 엄마 아빠가 한창 때죠. 한창 때죠. 죄송합니다. 이게 생긴 게 나이가 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네. 포기할 게 많을 네. 때가 아닌가요? 항상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우리 나이 때가 제일 이제 뭐 상승곡선을 타고 쭉쭉쭉 올라가야 할 나이인 그러니까 거죠. 네, 중반, 그쵸, 중반, 네, 40대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결정을 하시게 됐냐고 너무 어려운 결정했다는 네, 네, 얘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딱 적정기 뭐라고 네, 그러죠? 네. 전성기, 네. 아, 정성기. 그때 놓치면 또 다시 돌아가기 힘든 그렇죠. 또 원래 그 자리로 가기가 쉽지 맞아요.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아이를 낳고 그 변화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아이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시간이 네. 남편과 아이가 가는 시간이 사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네. 돌아오지 않는 네. 시간을 네. 네. 놓치기가 싫더라고요. 아, 네. 그때 그 결정이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려웠어요. 저희는. 근데 그렇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네네.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을 찬성.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시댁 부모님은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그치, 아이들을 그럼 옆에서 못 보시는 거죠? 손주를. 또 첫 손주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주 막 등떠미다시피 가라고?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떠미실까 할 정도로 막 가라고 그래야 너희 삶도 또 앞으로도 또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좀 든든했겠네. 그래도 마음 미안한 마음 좀 반은 덜했겠어요. 네. 근데 감사하죠. 부모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사실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막 달려왔습니다. 네. 미안해할까 봐 또 결정 내리는데 방해가 될까 봐 어쩌면 또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와서 살다 보면 또 삶은 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신청곡 하나 받고 갈게요. 네. 저희 그 유찬이가 제일 좋아했던 아기 때 두 살 세 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요? 같은 앨범에 있는 건데 네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유찬이가 들으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찡찡거릴 때. 근데 이 곡을 틀어주면 너무 평온하게 그냥 잠을 자더라고요. 어릴 때요? 어릴 때. 약간 재즈풍의 그게 5살이면 앞에 너무 좋겠나 한번 들어보고 네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내 주여 나의 맘 받으소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지금 상한 맘 주께 드리오니 내 주여 내 맘을 고치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오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지금 나의 맘 열어 주의 마음 주소서 주의 맘 부어주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오 나의 사랑 나의 구주 예수여 지금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맘 받으소서. 아이가 조숙했나 본데요. 뭘 좀 나는 네. 이렇게 소울을 아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애기인데도. 이런 찬양을 듣고 아이가 좋아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 굉장히 편안해하는 하더라고요. 편안해하고. 그리고 또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육아에 치잖아요. 그때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니까. 네네. 그래서 남편 늦게 오면 이제 집안에서 답답하게 있었던 거를 좀 이렇게 풀고 싶어서 네네. 남편이 이제 드라이브를 자주 갔었어요. 아. 밤에 이제 야경을 보면서 네네. 드라이브를 하는데 딱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인 거예요. 아. 그리고 아이도 왠지 이렇게 차에 딱 카시트 앉히면 뭔가 이렇게 차가 흔들리는 그런 기분이 아이에게 잠을 또 청하게 하는 건지 아이도 되게 편안해하고 네네. 그때 또 이 음악을 틀어주면 막 짜증내다가도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또 그거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또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추억이 있는 찬양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들으면 그때 네. 그 밤에 네. 그 봄바람에 이렇게 냄새가 있잖아요. 네네. 그 계절의 냄새와 그때 그 분위기와 그 야경이 굉장히 새록새록하게 떠올라요. 네. 지금도 봄바람이 지금 살랑살랑 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네. 아, 참. 그러시구나. 아이, 네. 참, 이게 재밌네요. 아이가 또 이런 수준 높은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시 보이는데, 유찬이가. 제가 좀 소울을 아는 것 같죠? 그렇죠? 신기해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떠세요? 여기 생활에서는 만족을 하세요? 사실 좀 이제는 떨어져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 너무 우리 시간을 같이 해서 이제는 서로의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1년이 반전이 있는데 네, 1년이 또 이렇게 지지고 벗고 하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유채인가 빨리 학교를 네네. 지금 이제 마지막 텀부터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런 네. 게 아닌가 봐요. 네네. 근데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시는 또 이 시간을 또 기대하거나 하지는 이제 컸으니까 이제 아이도 아이가 가져야 될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또 벌써부터 친구 좋다 그래요. 그렇죠. 교회 가면 저 있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고 계속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놔줘야지 내 품에서. 초대라서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품에 이렇게 놓아준다는 게 네네. 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것 같은 어쨌든 서운해요.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근데 빨리 둘째 낳으세요. 유찬이가 힘들지도 몰라. 그래서 유찬이가 엄마를 그렇게 쉽게 또 떠나갈 줄은 저도 몰랐지. 하지만 잘 받아들이고 저희 친정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자녀,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자식을 네. 20년 손님으로 생각하라고. 20년 손님. 20년이 되면, 그러니까 손님 대하듯이 20년이 되면 떠나가 손님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한다기보다 마음이 잘 안 와닿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엄마가 아이가 이제 저희 소유가 아닌데 순간순간 이렇게 왜 좀 명령조로 얘기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막 네, 이렇게 네, 할 때는 네, 네. 순간 엄마가 한 얘기가 떠올라요. 손님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언젠가 떠난 손님한테 그럴 때는 또 마음을 다잡고 그 좀 얘기를 하게 되죠. 손님 20년 손님처럼 20년 지기 손님으로 생각하라고. 그 열매 씨를 잘 손님처럼 돼서 잘 떠나 보내셨네요. 부모님은. 돌이켜보면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들도 아니고 네. 딸을 저 멀리 뉴질랜드 땅에 어학연수를 보내셨을까? 부모님 의지로?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도 가고 싶다고는 했지만 네네. 저는 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또 딸인데 그리고 거기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감하게 그래 갔다 와 좋은 경험일 거야 이러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시기를 시간을 생각해보면 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자식을 생각하기 이렇게 대담하게. 그러니까 신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신뢰하셨나 봐요. 네. 그런 게 되게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에 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멀리 와서 잘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걸 길러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뭐 여기 와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그 시간 안에 또 많이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삶에서. 좀 맷집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맷집? 맷집. 내가 이건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그 맷집이 딱 생겼다고 해야 되나? 누가 많이 때렸어요? 아니에요. 절 싫어하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이제 친절한 키위들이 많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센 키위들만 만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 곡 듣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 센 키위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곡? 이것도 이찬이 오기 전에 한창 그 복면가왕에서 그 김현우 씨가 이제 불렀던 곡이에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뉴질랜드 이제 와서도 인터넷에서 그거 틀어놓고 유찬이 막 춤추고 이랬던 노래거든요. 유찬이가 또 유찬이의 수준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춤을 추는 곡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이 밤이 지나면. 네, 이 밤이 지나면.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사랑스런 그대 눈가에 슬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이별은 다가오지만 지난 추억의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사랑해. 이별이란 말은 하지만 그대 사랑을 느끼고 싶어 나는 아직도 하고픈 말 많은데.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아, 오늘 유찬이 때문에 자꾸 놀랐는데요.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아우, 너무 신나요. 얼마나 난 좀 그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 그리고 나중에 유찬이 또 특별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뉴질랜드 삶은 아까 뭐 생키위? 그건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 분들 만나나? 너무 세시더라고요. 여자들도 너무 세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왔었을 때 하고는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변했다는 생각 들어요. 또 외국인들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기억에는. 근데 지금은 좀 많이들 차가워진 키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전을 와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니까 사실 이게 한국에선 진짜 발로 운전했거든요. 제가 정말 막 서울을 막 누비면서 다녔는데. 여기서 바뀌니까 그 감각이 싹 없어지고 초보자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그 교통 그런 사인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와, 정말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 막 손 제스처 있잖아요. 막 위로 막 올리고 막 뭐 이렇게 입 모양은 또 다들 알아보시는 막 그런 얘기하고 빵빵 거리고. 예전에 정말 안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우리 작은 아들이 어제 막 집에 와서 막 좀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유 이게 프리로 스피치를 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선택이 돼서 스피치를 했는데. 그 아시안들 이 나라에 너무 많이 왔는데 운전면허증을 그 있는 사람 주는 거에 대해서 스피치를 했대요. 근데 너무 그런 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네, 맞아요. 그들이 다시 운전면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처음부터 시험 보게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돌려보내야 된다 막 이런 스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네. 그거 너무 화가 나서 막내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너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인정하고 스피치를 준비해봐라. 그랬었거든요.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자기네 나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이 듣는 다른 아이들도 별로 좋지 않고 막 야유 보내고 했다는데 야유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너도 스피치로 얘기를 해라. 스피치 시간에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잘했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맞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재미로 생각해 본 건 남편이랑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미수다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봤을 때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게 참 좋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근데 이 뉴질랜드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은 섬나라에 사니까 생각이 축적이 좀 갇혀 있는 좀 약간 외골수라고 하면 맞나? 약간 고집스럽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프로가 또 생겨나면 뭐 많이 아시안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들도 듣고 그냥 무조건 쟤네는 왜 저래 저 문화는 왜 이상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이해가 전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나라에서 조금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열매 씨가 딱 나가면 미수다에 딱 맞고 미녀들의 수다 딱 되겠는데. 미녀도 아니고 영어도 안 되고 영어가 안 돼도 이런 얘기를 딱 할 수 있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추진해볼까요? 이렇게 써볼까요? 그 뉴질랜드 정부에다가 한번 정부나 방송국에 원TV나 이런 데 원뉴스에 맞아. 진짜 오늘은 진짜 이게 차, 우리 정말 차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사는 얘기 오늘 딱 그런 시간이에요.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죠. 편안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은 SP 남태평양 성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아, 정말 저희들이 그냥 사는 이야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에 수다방 시간을 활용하시면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아, 이 사람 또 이렇게 사는구나. 아, 우리 이웃은 또 이렇게 사는구나. 네.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본 시간인데 또 가면 갈수록 다른 새로우신 분들의 이야기 같이 하는 거 참 또 의미 있는 시간이더라고 저한테는. 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포근하고 참 편안하고 좋은 프로 같아요. 아, 그렇죠? SPM 성교방송 제니 음악카페. 네. 네, 그럼 나중에도 또 네. 이렇게 유찬이가 또 계속 이렇게 지금 유찬이 일기 풀어도 나가고 있고 네. 또 책 읽는 사람 또 네. 직접 하고 계신데 네. 또 좋은 시간으로 또 계속 만들어 주시고 네. 또 한 번 또 출연해 주세요. 아우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하나 네. 신청하시고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그 마지막 곡은 네. 똑같은 그 김현우 씨의 네, 네. 네 곡이에요. 만약에 말이야. 네, 또 유찬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유찬이가 곡이에요.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오늘은 다 유찬이가 좋아하는 곡이네요. 의미 있는 곡이라 네, 네. 선곡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찬이한테도 네. 고맙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열매 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말이야 김현우가 부릅니다.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너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젠 바른 기억뿐일지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변화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조금 전에 출연을 하셨던 김열매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가족이 없다면,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했을지 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이어서 버스커 버스커가 부릅니다. 꽃송이가.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보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